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나의 모든 길을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영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참 진도가 빨리 안 나가네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포악한 나라에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위로하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광야길 가로막혔을지라도 여호와의 대로를 내고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서 하나님이 강한 왕으로 펴신 팔로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목자처럼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40장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감춰졌다고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다시 자기 백성 되도록 그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데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렇게 심화되는 사이클로 같은 얘기를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더 우주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묶여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를 일으키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자기 종으로 고레스라는 왕은 사이러스 영어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기 종처럼 사용하셔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고 내 성읍을 다시 짓고 내 성전에 기초를 놓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해방되는 정치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영광에 찬송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힘은 셌지만 권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종이었지만 고난받는 종 갈대 같고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목소리를 높이 하지 않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이제 차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어제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은 그 본문에서는 고레스라는 그 임금을 세워서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은 하늘은 의를 뿌리고 땅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크신 뜻과 사랑 가운데 고레스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구름이여 의와 공의를 뿌릴지어다 땅은 열려서 의와 구원을 싹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땅이 마음을 닫고 마치 진흙이 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저 토기보다 밉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아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참 솜씨도 없구나 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냐고 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일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가 나온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참 나라 중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게 구스, 애굽 뭐 이런 세계 강대국의 사람들이 다 와서 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정말 위대한 민족이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구나 하고 너희 앞에 절을 할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니까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라.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흙인데 할 말이 없는데 말할 능력과 자격도 없는데 막 지 맘대로 삐져나가서 그냥 구겨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데 여전히 그 손안에 품으시고 여전히 품에 안으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잡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진흙이 돼서 다 깨져버리셨잖아요. 자기가 진흙이 돼서 그 토기장이의 손길에서 벗어난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다 깨버리잖아요. 예레미야서의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다 깨버리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진 질그릇 조각처럼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진흙이 되는 그 길이 토기장이의 손길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 토기장이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다스리시도록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우리에게 진실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자기 갈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게 양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결코 양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은 양이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원수가 둘러싼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있는 이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원수에게 둘러싸여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목자를 알 수 있습니까? 따라가는 양이 아는 겁니다. 믿는 양이 아는 겁니다. 목자의 인도하는 손길,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인생을 맡긴 양이 아는 겁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강제로, 구속으로, 참 쪼잔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한,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어떻게 우리를 안위, 우리를 위로,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네는 진흙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거듭 말하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인생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천지를 아무도 그 옆에 없이 홀로 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뜻대로 너희의 인생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혜 삼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두렵고 강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알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의뢰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또 몰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역사하세요. 사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 알게 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은 맨날 찬양만 하고 이렇게 하프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링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날마다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을 뵈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리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지를 조금 알겠어요. 돌아보니까 진짜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대학교 때 저를 보셨으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좀 알겠어요. 천국 가면은 그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오늘 1919년 9월 29일 이 주일 12시 50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세계 역사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역사하셨는지 볼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엎드려지지 않고 놀라지 않고 깜짝깜짝, 언제 지겨울, 언제 보링할 틈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뭐 이런 구절도 나와요.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왜 얼굴을 돌리시고, 주님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르게 하십니까? 이런 호소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설계도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햄릿이라는 피조물은 셰익스피어라는 창조자의 존재를 짐작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숨어 계신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당연해서 스스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낸다 하는 거죠. 알 수 없던 걸 알려주신다. 숨겨져 있던 걸 드러내신다는 게 Revelation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Revelation,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자연 만물과 인생의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기도 해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창조주가 계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성 가운데 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심어두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소원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시려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히 구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자기를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여러 가지 길들 중에 가장 분명하고 결정적이고 효과 있게 알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아무것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알아도 죽지 않도록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은 대개는 심판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죄를 범한 우리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거룩함 앞에 저주가 되셔서 우리가 받을 징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죄로 물든 하나님과 원수된 옛 본성이 죽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무슨 말씀일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분은 의도가 있는데 말할 때는 소망이 있는데 제가요 연애할 때요 우리 와이프한테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 일기장도 다 갖다가 보여줬어요. 저를 좀 알리고 싶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좀 그렇게 알리고 싶고 막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말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심심하지 않겠다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말을 잘 안 하더래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알아도 죽지 않도록 보내신 그 마음을 아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은 복된 소식이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복된 소식이지요. 복음의 내용이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은 그 내용보다도 보내신 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은 복음을 얼마나 교리에 맞게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내용보다도 그 보내신 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전하는 메시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산이라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바울은, 구약에서는 이사야는 찬송하잖아요.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 담겨 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시려는 소망,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세상의 어떤 천군 천사의 고백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왜 기뻐 받으시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뭐 100번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 딸이 아버지,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빠예요. 아빠는 정말 막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아빠가 내 아빠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아빠라서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들으면 세상에 어떤 위인의 칭찬보다도, 죄송합니다, 어떤 선배님의 격려보다도 어떤 높은 사람의 칭찬보다도 마음이 더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와도 거리낌이 없도록 평강으로 화목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리석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대박인데,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취급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센 것 같다고, 행복이, 쾌락이 즐겁다고, 사람들의 칭찬이 일이 되게 한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귀하게 하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뭐 무슨 사람들의 칭찬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대박인데 그것을 모르고 딴 거를 쫓아가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또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하는 게 우상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른 어떤 좋은 것, 어떤 힘센 것,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거나 섬기거나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듯이 그런 것이 야짜르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를 요째르라고 그래요. 야짜르를 이렇게 요째르라고 하면은 토기장이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주물 하는 것처럼 지금도 강한 손 펴신 팔, 지금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만지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친절하시고 자세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천지를 혼돈스럽지 않게 만드신 주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어서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자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손을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손으로 그 똑같은 친절하심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참으로 깊은 곳까지 만지시면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구부러진 것을 펴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시고 어리석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어떨 때는 막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까지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다 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진흙처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맡길 때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돌아보면 다 알게 되는데 여기서 미련하게 육신을 입고 우리는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혹 정신이 들 때, 혹 은혜 받을 때, 혹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어떤 인도자보다 만족스럽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은혜보다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떤 지혜보다 크고 강하고 두렵고 완벽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어떤 타이틀과 어떤 자랑보다도 정말 구원의 투구처럼 내 머리에 면류관처럼 정말 나의 영광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캄캄한데 숨어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찾아라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만나실 것이고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미련하고 우리가 진짜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는 것은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빵을 달래는데 돌을 둘 부모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는 미련한 기도 제목,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때로는 그런 잘 모르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도 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비전과 꿈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련한 갈급함이라도 미련한 기도 제목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소망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간구하는 가난함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굶주린 거룩한 굶주림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을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과 실력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실력도 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면 못 갑니다. 생각하면 못 가요. 가다 보면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면은 못 가는 말씀이에요. 말이 안 돼요. 숨어 계세요. 어둠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갈만하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맡겨 가는 사람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신음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 눈에 가득 차서 예배드릴 분, 우리 생각을 가득 다스려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 참으로 분명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대로 행하고 그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처럼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느 날 발밑이 푹 꺼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알리려고 말씀 주시고 부르시는 분이오니,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발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든든하고 더욱 아름다운 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